Ladies and gentlemen, Welcome to the Premium Club. 오늘의 신청곡은 장미화의 안녕하세요. 홍진영과 DJ 아웃사이더가 부릅니다. Let's go.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내 희망은 희망은 소량과 절망은 절망은 내게 간다는 사랑은 수많은 밤을 환하게 밝혀준다는 사랑 그건 막 속에서 피어나는 고정은 서로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꽃 변하지 않아 내 맘은 떠나지 않아 생각은 두 번째 사람 위에 그려진 너와 나 원하고 원해도 내 맘을 구하지 위해 소중한 사랑은 떠나가는 그림을 그려 사랑은 떠나가도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대가 떠나가도 내 맘은 변하지 않아 사랑은 바보 같은 것도 팔을 버리고 같은 곳을 바라도 모르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 사랑은 변하는 거라고 그대가 모르고 말해도 너만은 나만의 거라고 말하겠어 사랑은 바보 같은 것도 발을 벌리고 같은 곳에 바라다 모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 뭐라고 난 할 수 있을 거라던 너라는 애도 없이 잠못이라는 매일 밤이 눈에 보내 나 바꿔놓은 덕에 해맞디 맑은 하얀 눈에 눈물이 마르도록 아껴줄게 그대가 내 마음에 두려워 살며시 나를 감싸잖아 주던 그대를 보고 남은 말에 그건 말이야 너뿐이라고 내게는 오직 한 사람 나 그뿐이라고 내게는 마지막 사랑이 너와 내가 만들어갔던 영화 속의 주인공은 덕이야 사랑의 목마른 내 마음의 태기야 그대께 마지막 소천사 영원히 너를 지켜주고 내가 사랑은 바보 같은 것도 팔을 벌리고 같은 곳을 바라다 보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 사랑은 변하는 거라고 그대가 모르고 말해도 너만은 나만의 거라고 내 맘은 떠나지 않아 안녕하세요 사랑은 바보 같은 것 안녕하세요 변하지 않아 내 맘은 떠나지 않아 안녕하세요 사랑은 바보 같은 것 팔을 벌리고 같은 곳을 바라다 보는 것이 내게는 모든 것 소리 질러